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한강에 그냥 운동하러 와서, 그냥 요즘 뭔가 살좀 빼야 될것 같아서. 근데 혹시 저를 알고 계시나요? 갑자기 맑으시길래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냥 갑자기 여자분께서 한강에서 맑으니까 뭔가 되게 당황되고 놀라서 그냥 그랬던 거예요. 아니에요, 뭐 싫은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운동을 이 시간에 원래 시간 사람들이 별로 없을 텐데 이 시간에 운동을 나오시네요. 저는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냥 살도 빼야 되고 해서 잠깐 걸을 겸 한강 나온 거. 또 이렇게 무서운 밤에 한강에 혼자가 아니라 둘이 걷게 돼서 뭔가 좀덜 무섭네요. 그리고 이렇게 마실 것까지 주시고 마침 목 말랐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잘 마실게요. 그러면 정말로 잘 마실게요. 고마워요. 근데 이거 좀 맛이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이거 제 몸이 왜 이러죠? 뭔가 힘이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갑자기 너무 졸려오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죠? 왜제 손하고 발은 묶여 있는 거예요? 저를 알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왜 있는 거예요. 저를 사랑한다고요? 이것 좀 풀고 말하면 안 될까요? 이것 좀 풀어주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자꾸. 저를 만지시면 안 돼요. 아니, 이러면 정말 안 돼요. 이러지 마요.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자꾸 이렇게 만지시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어디 안 도망갈 테니까 이것 좀 풀어주세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어디 안 도망갈게요. 이것 좀 풀어주면 안 될까요? 너무 아파요. 정말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것 좀 풀어줘요. 정말 약속할게요. 그리고 그대만 사랑할 테니까 이거 좀 풀어줘요. 이래놓고 도망갈 거 아니냐고요? 아, 정말로 진짜 도망 안 간다니까요. 그냥 저도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만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풀어줄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키스하면 될까요? 그러면 풀어주실래요? 제 진심을 다해서 키스할 테니까. 진심이 느껴진다면 풀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일로 와요. 내가 키스해줄게요. 이제야 제 진심 알겠어요? 제 진심 알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만약에 그대가 저를 납치한 거라면 그냥 받아들였을 텐데. 아직 조금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꾸 저를 만지니까 저도 만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꾸 무섭게 도망가지 말라고 협박 안 하셔도 돼요. 안 도망갈게요. 약속을 했으니까 도망가진 않을게요. 원래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어야 되는데, 솔직히 별로 무섭진 않네요. 벗으라고요? 벗겨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납치당했으니까 납치당한 것처럼 내가 벗는 것보다 벗겨줬으면 좋겠네. 껴줄게요. 왜 이렇게 벗겨주는데 이제 납치하지 말고 나랑 사랑해볼래요? 내가 이제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납치 그런 거 하지 마요. 사랑하는 거네요.